하고 고개를 숙인 너 눈물을 보일까봐 하늘을 보던 너 그렇게 우린 서로 헤어져야 했나 날개 접은 작을 찾아 가는데 또 하나의 계절은 저만치 서 있는데 그리워 애태우는 그대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다면 나머지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헤어져야 했나 날개 접은 저 새도 작을 찾아 가는데 또 하나